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괴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현준 목사입니다. 지난번 고 목사님 위임 예식 때 와서 잠시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뭐 평소에는 여러분 노회가 뭐 하는 곳인지, 뭐 사무총장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고 또 모르셔도 되는 일입니다만,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믿음의 울타리는 여기 성은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 뉴저지에 속해 있는 37개 9천여 명의 우리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37개 교회와 9천 명의 좀 더 큰 믿음의 울타리가 노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때로는 질서를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 일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각 교회에 크게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뒤에서 후원하고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노회고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은교회 새로운 시대를 고 목사님과 함께 열면서 그동안 오래 수고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헌신하셔서 이 지역에서 큰 복음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어느 여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신실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반대로 교회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내를 많이 걱정을 시키는데 그 중에 제일 걱정시키는 게 뭐냐 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라고 합니다. 뭐 친정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경험도 있지만은 뭐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있고 또 늘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를 원하는데도 그 아내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이 배달됐는데 마침 담배에 대한 특집 기사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보 이 신문에 담배가 암의 원인이라고 크게 났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더니 심각하게 정말 그러네 하고 신문을 아주 꼼꼼하게 잘 읽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더니 마침내 종이하고 사인펜을 꺼내다가 뭔가를 적습니다. 아내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이제 금연이라고 써붙이겠구나. 근데 남편은 금연이 아니고 신문 사절하고 서서 딱 붙여놨습니다. 같은 신문 같은 기사를 보고도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에게마다 저마다 사고의 방향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 서로 다른 관점을 얘기할 때 사람마다 서로 관점의 차이를 얘기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하는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덩치가 집채만한 큰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그 등에 개미 한 마리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루살이 한 마리가 그 코끼리 머리 위를 뱅뱅 돌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코끼리와 개미와 하루살이의 콤비네이션이 참 묘합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그 덩치 큰 코끼리가 개미한테 말합니다. 야 개미야 무거워 죽겠어 이제 그만 내려와. 그러니까 개미가 대답합니다. 시끄러 임마 한마디만 더 하면 밟아버릴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또 그걸 보던 하루살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다 살다 별꼴 다 보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스운 얘기지만은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수준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아주 극단적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떤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방향이나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 내가 보는 시각만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때부터 고집과 이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때로는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남들도 이길 수 없는 아주 고집만 되게 세게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내 관점으로만 생각한다면 내 지나간 세월의 믿음 생활의 경험 속에서만 교회를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신앙 생활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또 성도를 볼 때 내 시각으로만 본다면 이건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점과는 반대로 성경에서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관점들을 시각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큰 그 귀중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전파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인 돈의 가치를 보는 제자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런 거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누군가가 알려왔고 이틀이나 지체하는 사이에 그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잠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이 독특한 부활의 시각입니다. 그때로서는 제자들로서는 전혀 알지를 알 수가 없었던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성경으로 보면 기이히 여겼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후렴처럼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 사람들이 여겼다. 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겠습니까? 물론 많은 기적들, 새로운 설교 말씀들 이런 것들에 놀라운 것도 당연하지만은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 사람들이 고통하는 병과 죽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각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시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 중에 붙잡혀온 한 여인을 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돌로 치려는 관점으로 봤지만은 예수님은 죄와 용서의 관점으로 그 여인을 대해 주신 겁니다. 전혀 우리 사람들과는 시각이 다른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하기를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배우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나, 무슨 뜻인가,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셨는가, 어떤 관점, 어떤 성품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하여 주셨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볼 때는 내 시각으로만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 관점으로 그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다,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나 내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열린 것처럼 내 관점이 믿음 생활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자꾸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보는 내 관점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웠어도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성경의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보다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드러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관심, 또 예수님과 관련이 된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전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 그 이런 이야기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병든 자들에 대한 남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줍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 불치병을 고쳤다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병 고침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구원 역사의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다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계시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우선 이 사람은 여자인데다가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하는 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일시적인 환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때를 잃어버렸고 누가 봐도 건강이 회복될 날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성경의 다른 병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치료를 요청할 능력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요청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옷을 만질 정도는 됐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말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전인적인 병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지금 회당 안에 데려다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가망도 없고 먹고 살 희망도 없으니까 그저 회당에서 마지막 숨이나 거두라고 던져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아주 때마침 병자를 데려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다가 회당장이 율법에 딱 맞는 말로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여서 고치려면 평일에 고치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는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즉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도 지체하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에서 놓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이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매임에서 푸는 것, 자유를 의미합니다. 어떤 속박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고통에서 풀려나고 죄에서 풀려나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붙들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치유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그러니 치유를 우리는 병자에 대한 치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나를 향한 전인적인 치유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어려운 일이나 때로는 나를 근심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에서 붙들고 있는 것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치유하심,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오늘 본문 한 번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가시든지 항상 만나는 사람들은 치료가 힘든 병자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더 심한 불치병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 병자만 특별한 병자였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첫째는 외모 생긴 것부터 뭐 당연히 볼 겁니다. 그리고는 건강도 보고 집안인도 보고 배경도 보고 특별히 뭐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 상대를 찾는다고 하면 더 많은 조건들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그 결혼 하려는 사람들은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남자도 매겨지고 여자도 매겨집니다. 그래서 결혼 주 상담소나 중매하는 데를 가면 당신은 3등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등급을 찾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키가 175m 밑에면은 4등급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결혼하기 할 때는 전도사 목사의 등급이 요즘 등급으로 치면 모든 직업 중에서 바로 밑에서 고담이었습니다. 그게 9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등급으로 매겨지기 전에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본다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몸이 꼬부라진 사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이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아브라함의 딸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인데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고 복이 그들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유대인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려진 이 여인, 누가 봐도 한 사람 인격체로서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두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금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신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한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신 말씀은 복음서에 오직 오늘 이 말씀 속에만 나옵니다. 이런 여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쓸모없는 여인을 향해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중증 장애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 들렸고 쓸모없는 여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예수님의 은총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의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의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딱 두 개의 말씀만을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 저는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완전히 쓸모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신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끝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를 믿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널리 널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인가도 묻지를 않고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넓은 은혜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참 계시적인 말씀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배우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은 교회에 들어오는 어느 누구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외모나 말투나 행동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 성전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메고 있는 수많은 죄와 세상적인 일과 악한 일에서 모든 사람이 풀어지고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하고 복된 주일 다시금 저희들을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풀어주시고 매임에서 놓아주시는 아브라함의 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배웠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은 교회에 복을 내리셔서 이 성전에 주일마다 들어오는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우리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그런 성전,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